그리면서 홀로 왔어라. 그날의 진실마저 벌어버리고 굳어진 얼굴 위에 꿈은 사라져가도 수 없는 겨울 바다여 바람 차갑게 몰아쳐와도 추억은 내 가슴 내 가슴에